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답은 시원스쿨. 단어 연결만 잘 되면 왕왕 초보라도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영어는 시원스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64%입니다.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또 그들의 비해,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청년층에서 특히 이 비정규직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취업에 성공한 29세 이하 청년들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조금 전에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64%였습니다. 8년 전보다 약 10%포인트나 더 높아졌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질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정규직과 비교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에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비기간제 근로자는 임금이 오히려 5%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조건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는 게이단렌이라고 우리나라 전경련과 비슷한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처우 개선을 또다시 요청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하는 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기업의 이익이 될 거라고 그들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중요한 올해 우리나라도 지혜를 더 모으고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1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중국 돈, 위안화의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베트남 경제는 요즘 어떤 상황인지, 혹시 펀드에 투자할 만한 시점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과 오늘 아침 사이에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별로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했었고요.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탄력을 받겠지만 주민 간의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풀무원이 지난 7월 7일부터 두부 제품과 달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인건비가 오른 걸 가격에 반영했다는 게 업체 설명인데요. 선두업체가 값을 올린 만큼 경쟁회사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 지수는 8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지수도 더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유일호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 서면에서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적정 수단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최경환 팀의 정책을 바꾸면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돼서 그럴까요? 유일호 후보자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국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에 반영되는 등 좀 더 편리해졌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은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타나지 않는 만큼 직접 영수증들을 챙겨야 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각종 증명서는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활용하면 대부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발 쇼크로 신흥국들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우리나라에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 4조 원어치 주식을 팔았는데요. 사실상 25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이고 이건 2008년에 33일 연속, 작년에 29일 순매도에 이은 최장기간 순매도 연속기간입니다. 임대료가 아무리 올라도 세입자가 끊기지 않았던 서울 홍대의 메인 상권에 임대 쪽지가 붙은 가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에도 빈 가게가 없었던 지역이 이 홍대 지역인데요. 소비가 늘지 않아서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서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여기로 들여오르는 사람들이 줄어든 겁니다. 홍대 인근의 소규모 매장은 종로, 광화문, 남대문 같은 서울 도심에 비해서도 30% 이상 임대료가 비쌉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를 한 곳 꼽으라면 단연 중국입니다. 증시도 뭐 하루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돈 위안화의 가치를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전문매체인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전문가들이 중국의 위안화 문제가요.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려가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예.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만약 그러고 있다면 그게 왜 걱정인 겁니까? 위안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게 되면은 중국의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수요가 위축됩니다. 중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못 팔게 됩니다. 예. 물건값을 내리는 수밖에 없겠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유가가 함께 떨어지는 현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3국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기업이나 나라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담들을 반영해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나 중국과 경쟁하는 나라의 통화 가치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안화가 아래로 저 절하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럼 중국 정부가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엄격하게 표현하자면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환율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 위안화 환율을 고시합니다. 최근 들어서 위안화 가치를 낮춘 기준 환율을 연일 고시를 해서 평가절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환율이라는 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저 외환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환율이 결정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개입하고 싶으면 본인들도 외환시장에 돈 싸들고 와서 이제 사거나 팔거나 해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민은행은 그럼 그냥 그 오늘의 환율은 이거다라고 어디에 써붙여놓으면 그게 이제 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8월에 평가절하를 하면서 예. 중국 정부는 앞으로는 전날 시장에서 거래된 환율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준 환율을 고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인민은행이 환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고시한 것은 그 전날 시장에서 그렇게 환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큰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 유럽, 일본 사례와 별로 다를 바는 없습니다. 돈을 대대적으로 풀어서 통화가치가 하락하도록 했었는데요. 그런 평가절하가 인위적이라면 인위적이고 용인한 것이라면 용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살짝 용인하는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는 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거래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거래가 됐으면 중국 정부는 또 그걸 반영해서 또 낮출 거고. 그런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중국 정부가 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지면 뭔가 좀 수출도 좀 잘 되고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좋다 이런 것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보기에는 위안화 가치가 너무 비싸게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 동안 일본의 엔화 그리고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서 대폭 하락을 했죠. 일종의 평가절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달러는 대폭 강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위안화는 그동안 달러보다 더 강했습니다. 유로화라든가 엔화에 대해서는 위안화가 이중으로 절상된 셈이죠. 왜 위안화만 달러보다 특별하게 더 강세를 보였습니까, 그동안? 그동안 그 미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많이 했었죠. 예.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사이에 중국으로 달러가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외부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연히 위안화가 강해졌던 것이죠. 예.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았겠습니다. 중국 수출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제 중국 물가 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중국의 12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디플레이션이 46개월째 연속되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너무 강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죠. 수출이 잘 안 돼서 국내에는 상품 재고가 또 쌓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이중으로 물가 하락 압력이 생기는 거죠. 네. 위안화 가치는 이렇게 그럼 아래로 중국 정부도 은근히 원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거기에 반영해서 떨어지고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혹시 저 같이 움직이는 위안화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요만큼 떨어진다 하는 무슨 공식은 있어요? 특별한 공식은 없지만은 방향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외환시장의 팽배한 심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죠. 또 굉장히 강력한 무역 경쟁 상대입니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유도를 하지 않더라도 외환시장이 그렇게 환율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걸로 보인다면은 미리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그런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외환 거래가 자유로운 한국 같은 나라를 우회로처럼 활용하게 됩니다. 위안화를 함께 따라가게 될 한국 원화를 미리 팔아놓으면은 위안화를 미리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중국은 일단은 한 세트다, 경제로 봐서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는군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원화를 미리 팔아놔도 되고 위안화가 오를 것 같으면 원화를 사도 큰 차이는 없다. 그렇습니다. 호주 달러도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들리면 조만간 혹은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우리나라 원화도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아주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중국 외환당국이 좀 통제력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통제력을 잃었는지 중국 당국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물어보면 솔직한 답은 안 줄 거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위안화 단기 자금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치면 뭐 콜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죠. 예. 원리는 이렇습니다. 환율이 뛰어오르고 외환당국이 이걸 막기 위해서 달러를 많이 팔면은 위안화가 그만큼 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죠. 팔았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안화 자금 시장에서는 돈이 부족해집니다. 경색이죠.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막 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돈을 풀어서 이런 경색을 막지 않는다면은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간주할 만합니다. 새로 풀려나간 돈으로 달러를 살까봐 겁이 나서 중앙은행이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달러를 샀으니까 중국 돈 위안화는 시장에 풀리게 될 거고. 지금 현재는 중국 당국이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달러를 환율이, 팔고 있으니까 예예. 예. 네, 환율이 너무 빠르게 뛰니까 네. 오히려 중국 당국이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달러를 팔고 있고요. 그럼 거꾸로 시장에 있는 돈이 좀 당국으로 흡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돈 가뭄이 생길 텐데. 그렇습니다. 돈 가뭄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작년 연말에 단기 자금 금리가 많이 뛰어 올라서 이런 우려를 자극하기는 했는데 예. 지난주 화요일부터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대거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외환 통제력을 잃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당국이 통제력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씩 더 낮추고 싶은 것 같기는 하다, 위안화의 가치를.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호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네, 요즘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몇몇 잘 나가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베트남인데요.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이영아 수석 애널리스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베트남은 왜 이렇게 혼자 경제가 좋다고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베트남이라고 한다면 리틀 차이나 또는 넥스트 차이나라는 얘기로 많이 불리우고 있는데요. 예. 베트남 얘기는 사실 몇 번 다뤘지만 오늘 베트남이 왜 그중에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지를 한번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경제 기초 체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장률을 나타내는 GDP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부진에 맞춰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앞서도 이제 중국도 낮아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12년 GDP 성장률이 4%에서 작년에 무려 6.5%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주목되고는 있지만 첫 번째는 젊은 나라입니다. 중국의 평균 중위 연령이 한 37세 정도 되는데요. 예. 이에 비해서 베트남은 29세로 매우 젊고 노동력이 쌉니다. 젊은이들이 많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기지를 뒀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최근에는 중국을 나와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나라가 워낙에 자원이 풍부합니다. 천연가스부터 여러 자원을 바탕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기지로 역할을 받으면서 예. 다른 신흥국들 꾸준히 안 좋을 때 지금 혼자 독여청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중국에 있던 기업도 베트남으로 공장 옮기고 그렇죠. 요즘 어디 바깥에 나가서 공장 해볼까 하면 또 다들 베트남이 주요한 후보지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베트남 국민성을 얘기할 때 한국인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교육열이 높고 근면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워낙에 값이 싸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제조업체로서의 약간 강점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런하고 손재주 좋고 잘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베트남으로 가자 다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베트남 경제가 잘 될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네. 주식 시장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네, 네. 먼저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베트남 펀드들은 10억 이상 베트남 펀드를 기준으로 23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 펀드들은 거의 혼합형이나 이런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다에 앞서서 자본시장적 측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예. 베트남 주식시장은 GDP 규모의 30%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GDP와 비슷하다라는 걸 보면 예. 이 나라 시가총액 너무 작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유는 우량 국영기업들, 이제 우리나라도 국영기업이 상장한 경우는 뭐 한전이나 KTNG 등이 있을 텐데요. 예. 우량 국영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좀 흥이 안 난다고 할까요? 흥이 안 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아직은 초기 시장이군요. 주식시장도 그 나라에. 예,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 유입하는 데 약간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는데 이 두 가지가 이번에 다 해소가 됩니다. 예. 베트남 정부는 향후 3년 내 500개 우량 국영기업을 상장시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올해 9월부터 외국인 지분 투자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급등한 측면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완화되면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네. 뭐 타이밍으로는 괜찮다. 네. 그런데 요즘 뭐 네. 미국이 금리를 지난해 말부터 좀 올리기 시작하면서 네. 전 세계에서 중국도 경기 안 좋다고 하니까요. 베트남이 그렇죠. 중국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중국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악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일단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베트남이 물건을 팔아대야 될 선진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예. 이 영향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많은 신흥국 중에 그래도 베트남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의 베트남 채권 투자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적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지분 투자 규모가 23%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미국 금리 인상은 조금 영향 덜 받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에 투자하려면 그럼 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 가서 혹시 베트남 펀드 괜찮게 나온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펀드 가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펀드나 아니면 베트남 ETF라고 삼성전자 네. 주식을 사고 팔듯이 직접 베트남 증시를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 또 베트남 주식을 만약에 사실 또 펀드로서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올해부터 ISA 출시되고요. 예. 기존 연금 펀드들이 여러 나와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하나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ISA를 가입하고 거기에다 펀드 담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영하 수석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에 혹시 투자하게 되면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저는 베트남에 투자하게 된다면 예. 단기적으로 목돈을 넣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시기를 2년 정도로 본 다음에 월 적립으로 분할 투자를 저희 권유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 이영하 수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투자 시장도 이것저것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